긴 꿈을 꾸다 깨어난 걸까 내가 널 알아본 순간 이름도 없던 내 사랑은 시작된 건지도 몰라 널 알기 전 저 하늘도 눈부셨던 걸까 만에 하나 우리 사랑이 된다면 만에 하나 너와 시작된